참, 류시와, 나를 치유해 준 것은 언제나 너였다. 상처만이 장신구인 생으로부터, 엉겅퀴 사랑으로부터, 신이 내린 처방은 너였다. 옆으로 돌아누운 너에게 눌린 내 귀, 세상의 소음을 잊고 두 개의 눈꺼풀에 입맞춰 망각의 눈동자를 봉인하는 너, 잠이여. 한 접시의 시, 그 여섯 번째 만찬은 류시화 시인과 함께합니다. 하고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또 그동안 잠은 잘 주무셨나요? 시험 공부에 과제에 바쁘고 피곤한 기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밤낮이 바뀌고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하죠.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에 들지 못하는 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인간에게 잠은 필수적이며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잠을 푹 자지 못합니다. 바쁜 사회 속 많은 일에 치여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걱정,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 잠의 중요성을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재정비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을 닦다 보면 마치 세상의 한 끝을 닦는 것 같다. 어둠의 문을 열고 맨 처음 세상으로 나온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아침은 소리 없이 움직임만으로 와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 사방에서 입술을 부미며 스며든다. 손바닥 위에 놓인 생의 조각들을 쪼아먹는 소망의 뜰에 내린 새 몇 마리, 앉아있다 날아간 자리, 버리고 남은, 버릴 수 없이 슬픈 이야기들은 모두 지난 밤의 꿈으로 문질러두고 지금 창을 닫고 있는 내 손길 아래 세상의 어느 한 곳이 닦여지고 있다. 앞서 읽은 시는 류시화 시인의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생활이라는 시입니다. 이때는 본명인 안재찬으로 시를 쓰다 곧 류시화라는 필명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문단의 취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사회는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시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죠.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시와 책은 사람의 내면과 감정이 중요해진 현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간 류시화 시인의 마음 챙김의 시라는 시집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시인들의 시를 엮어 만든 시집으로 다양한 시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는 시 또한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시들이 많습니다. 류시와 시인은 책을 통해 우리는 현재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와 타인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록되어 있는 시를 읽어보면 우리의 지친 심정을 보듬어주고 심장을 건드리는 듯합니다. 한 접시의 시, 여섯 번째 만찬은 시를 통해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류시화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인의 시와 시집에는 아픈 영혼을 위로해주는 다정한 언어들이 있고 그걸 읽는 사람들은 본래의 선한 나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오늘 저녁 그의 시집을 읽으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한 접시의 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